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최명근입니다. 저는 약 8년간 해외 수출 및 투자 지원 기관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확대를 지원하며 관련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첫째, 해외 투자팀에서 국내 기업들의 현지법인 설립 및 M&A 진출을 지원하여 영업망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시장성 평가를 거치고 진출에 필요한 현지 투자 인센티브, 세제 혜택, 현지 정부 협상 지원, 진출 후 정착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중동 지역에서 약 3년간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중동 현지에서 영업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지사화라는 서비스를 통하여 제품 서비스 현지 시장 조사, 거래선 신규 발굴, 현지 마케팅을 통하여 영업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셋째, 스타트업을 창업하여 중진공과 기술 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역량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알랩의 보안 솔루션이 중동 및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sirs. Thank you for having me today. I have over 8 years of experience supporting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in expanding their sales network in global markets through export and investment promotion. While working in the overseas investment team, I assisted Korean companies in establishing local office and merge and acquisition by conducting feasibility market research, providing with information of investment and tax incentives, and supporting establishment and settlement processes. I also was dispatched to the Middle East as an expatriate for 3 years. In particular, through a service called Branch Office Support, I conducted local market research for products and services, identified new business partners, and implemented local marketing to increase local sales. Additionally, I gained hands-on experience in it, and software solutions by conducting a government-supported IT project at startup. With this background, I would like to be committed to OnLab's expansion into the Middle East and other emerging markets. لدي أكثر من 8 سنوات من الخبرة في مساعدة الشركات الصغيرة والمتوسطة في توسيع شبكات مبيعاتها في الأسواق العالمية خلال الصادرات والاستثمارات. أنا عملت في فريق الاستثمار الخارجي. ساعدت الشركات الكورية في تأسيس مكاتبها المحلية خلال دراسة الأسواق العالمية وتقديم المعلومات حول الحوافز الاستثمارية والضريبية ومساعدة عملية التأسيس والاستقرار. أيضاً أنا شغلت في الأشرق الأوسط خلال 3 سنوات. قمت بإجراء أبحاث السوق المحلية للمنتجات والخدمات وتحديد شريك أعمال جديد وتنفيذ تسويق محلية للزيادة. المبيعات بالإضافة إلى ذلك، اكتسبت خبرة عملية في تكنولوجيا العلومات من خلال تنفيذ مشاريع حكومية. مع هذه الخبرة، أنا أتمنى المساهمة أنلاب لتوسيع في الأسواق الجديد والشرق الأوسط.